며칠 전부터 너무 기대했던 날인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하게. 어색해도 평소와는 다른 outfit. Oh yeah yeah. Come for me, 여기저기 for me. 어서 나갈 테니 잠깐 기다려줘 for me. 어떤 날보다 잔뜩 깊어서 설렘이란 열려 가득 채웠어. 창문을 나열면 바람이 불어. 우리는 어디로 데려다줄까. Let's go. All the things that you need 말 만해. 재미있는 것만 챙겨. 필요없는 기분 파괴 다 던져. 지도에도 없는 곳이 목적지야. Yeah we chillin chillin. We'll be chillin chillin all day. 이들 하나만만 챙겨. 속상했던 어젠 그냥 다 잊어. 아직 먼 곳으로 떠나보는 거야. Yeah we chillin chillin. We'll be chillin chillin all day. I'm just chillin with you. We chillin. We're just chillin now. Would you just chillin' now?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은 우리의 frame.